찾아봐 넘치는 세상에 시간 낭비라 생각했어. 하지만 다행스러웠지. 그대를 만날 수 있어서. 여자반 남자반 세상에 많지만 그대만한 사람도 없어. 오래오래 기다려왔던 밤에 몰래몰래 그대 만나는 밤에 숨죽이 불빛 하나도 미쳐진 추억처럼 추억처럼.